그렇게 항상 후회만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고맙다는 말 미안하단 말 하고 싶은데 외롭다는 말 힘들다는 말 그런 말들만 많은 게 변했고 또 변해가겠지만 널 향한 네 맘은 잡아둘게 그 누구보다 널 아껴주고니까 슬퍼지려 할 땐 그때 내가 널 웃게 해줄게 널 웃게 해줄게 줄게